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BC 560년에 출생한 부처는 석가모니는 수많은 고행 끝에 소위 득도 깨달음을 얻고 BC 480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죽으며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동양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 공자는 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양심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제자 크리톤에게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곧 갚아주게나 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스클레피오스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치료의 신입니다. 무엇을 빚지고 있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곧 갚아주게나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는 가장 강한 자라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주 짧은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혁명가이자 지도자였던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대, 선봉, 조세핀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마지막 한마디, 또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한마디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일곱 가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모르고 배척하고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두 가지 큰 감정 속에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억울함과 모욕 가운데, 예, 부당한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재판, 신문, 모욕.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부당함에 대한 불평, 원망을 토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극심한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문 받고 채찍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심정을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함에 대한 토로도 아니고 고통에 대한 고백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그의 십자가의 마지막 마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로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삶이 기도의 자체였고 성경은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며 의지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이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용서를 위해 이 땅을 사셨고 용서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올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사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백 때문,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느 왕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비유하면 수천억, 수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가족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돈, 자신의 생명을 다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진 이 사람이 왕의 은혜로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는 그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하면 몇백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을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그리고 그가 왕 앞에 용서받은 것들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의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천하로도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믿는다면,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머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용서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를 통해 또 세상으로 흘러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